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소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내용 기억하시나요? 소년이 어렸을 때는 온몸을 바쳐 놀이터가 되어주고 또 어른이 돼서는 장사미천으로 자신의 열매를 내어주고 나중엔 배를 만들 수 있게 몸뚱이를 내어주고 끝내는 늙은 소년이 앉아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었던 정말 아낌없이 다 준 나무의 이야기. 이 소설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지요. 정말 그럴까요? 모든 걸 내어주기만 했던 그 나무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직접 나무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아니 얘는 왜 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자꾸 뭘 달래?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다 내어준 나무가 끝까지 행복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건 어쩌면 그렇게나마 미안함을 덜고 싶은 사람의 이기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조금 그런 구석이 조금씩 있잖아요. 내 마음 편하자고 누군가의 아픔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또 내 멋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해석하기도 하고 조금 뜨끔하면서도 행복합니다. 나 스스로 다 내어주지 못하는데 아낌없이 들어주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옆에 계시죠?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 고마운 분들이. 네, 그런 분들과 함께 듣습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던 따스한 햇살이던 한 사람 한국에서는 아마 연휴, 추석 연휴 끝으로 많이 바쁠 텐데 여기 있으니까 그런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들이 주말을 준비하면서 그 느낌을 좀 살려볼까 합니다. 인포플러스 이벤트. 안녕하세요. 아유 이제 말 듣고 해요. 남들 놀고 있는데 나 일한다고 생각했더니 이벤트로 돌아온 김명영입니다. 그러니까요. 남들 네. 다 놀고 있는데. 네. 아유 한국에 연락했더니 지나들 다들 놀고 있는지. 잘 놀고 계시나요? 연휴 마지막은 바쁘죠. 네네. 바쁘지만 이 바쁜 그 속에서도 이 주말로 연결된다는 즐거움 때문에 연결 노니까 네, 아주 5일 연속 네, 아주 놀 저를 막 놀리다 넌 안 노냐 뭐 이런지 네, 안 놉니다. 저는 계속 일합니다. 네. 자, 일을 하면서 저는 또 딴 생각을 하고자 네. 또 이렇게 이벤트 소식들을 모아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정신을 분산시켜야 돼요. 거기 배 아파요. 여기 5일씩 쉬는 연휴 없나요? 네. 그 가져왔고 첫 번째 행사 소식은 네. 니하오. 니하오. 중국 관련된 거예요? 진밍쉔.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현입니다. 이 말을 중국말로 한 거예요. 근데 중국말 발음이 뭐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좋게 들리고 목소리가 더 좋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제가 중국말로 잠깐 인사를 하면 네. 막 아는 중국분들이 저게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좋은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중국 사람들이 다 멋있어졌어요. 그렇게 아니 그 전에 네네 그저 한 이렇게 10년 전쯤에 중국 출장 갔을 때 거리를 걷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중국말로 길을 물어봤다는 현지화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편하게 하고 다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말을 이제 좀 이제 인사말을 제가 공부했었는데요. 네. 갑자기 제가 이걸로다가 이제 이 시작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이번 주가 네. 이 중추절이면서 또 네. 중국의 중추절도 있고 한국에는 추석이면서 바로 중국 언어의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네네. 18일까지죠. 아, 그래요? 네, 18일까지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Chinese Language Week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럼 저희 이렇게 맞춰서 한 건가 봐요.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도 큰 행사고 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가까이는 일단 박물관하고 네. 이 도서관 같은 데서도 이제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 박물관에서는 이 중국 문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네네. 자세한 소식은 이따가 또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는 역시 도서관답게 이 중국의 그 언어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네네. 그런 행사를 쭉 계속 갖는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만다린에 대해서 네네. 요즘에 같이 배우는 학교가 참 많더라고요. 네, 만다린 이제 많이 배우죠. 네네네. 왜냐면은 그 중국어 자체가 단순히 이쪽 뉴질랜드 지역에 중국인들이 많다는 걸 떠나서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다가 많이 공유가 됐던 언어가 이제 영어.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가 네. 좀 있었다면은 그 다음 언어는 중국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럼요. 이미 그 무역 규모 자체가 미국을 앞질렀거든요. 그러니까요. 순간적일지 몰라도 그 정도 무역 규모가 커졌다는 거는 일단은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거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 중국어를 할 수 있다 없다가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중국어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네네. 그 상해나 일단 심천 이런 데 이제 출장을 가보고서 좀 의외로 놀랐던 부분인데 네네. 현지에서 살고 계신 외국인이 많다라는 거. 근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네네. 보면은 현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또 많다는 거. 네. 많은 이제 생각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저희 그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아시죠? 아, 네. 거기 이제 중국에 살다 한 15년 살다 이러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몰랐던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마어마. 물론 네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네. 그게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도 정말 그 영어의 알파벳도 모르는 분도 네네. 많아요. 네네. 워낙 땅이 넓으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큰 대도시 상해, 북경 네네. 그리고 뭐 홍콩 옆에 끼고 있는 심천, 광주 그렇대요. 이런 쪽은요. 네네. 어마어마해요. 국제도시라고. 네. 그럼요. 네네. 그럼요. 일단은 외국인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네. 와 이거 그쪽 아니면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하여튼 이 차이니스 랭귀지 위크가 이제 네.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있고요. 네. 이제 요 오클랜드에서도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또 숫자의 중국분들이 많이 사시고 하기 네네.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 정도라든지 뭐 대화까지는 좀 어려워도 네. 이 대화에서 단어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를 조금 교류할 수 있게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좋죠. 네, 서로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네. 네. 거기다가 그분들도 한자권 문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비슷한 단어의 그 말들이 많아요. 단어들이 많아요. 소리는 틀리지만 소리가 비슷한 것들. 아, 비슷한 것. 이게 아직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것들. 네, 네.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 들었었던 것들이 이게 중국어였어?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안다면은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행사가 또 그런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이런 쪽에 만약에 이게 한번 같이 가서 네. 한번 잠깐 들어보고 네. 이야기 나눠보시고 한다면은 네, 그분들 그 어떤 뭐랄까 이 언어 체계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 언어 체계 떠나서라도 문화라든지 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되죠. 네. 네. 마음 편하게 한번 가서 잠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네. 중국어도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중국어는 조사가 없어요. 단어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하기가? 시작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중국은 또 간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한자하고 또 달라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아, 참고로다가 말씀드리면 대만은 아직도 한국하고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중국은 간체를 쓰거든요. 약간 생략된 한자라고 그러죠. 네네네. 제가 그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역에서 그 안에 그 중국인 친구가 네. 야, 그 동쪽 역 동쪽 게이트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네. 동역 동작쯤만 알아. 했다가 네. 제가 못 찾고 20분을 헤맨 적이 있어요. 그게 간체로 쓰여 있어서 그게 동역 동작쯤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 반대쪽에 서쪽을 가서야 여기가 서쪽이면 저쪽이 동쪽인데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워낙 역이 넓어서 네. 왔다 갔다 20분을 소모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네. 그 정도로 이제 또 한자가 좀 다른 게 있어서 어려울 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또 머리는 쓰면 쓸수록 는다라고 하는 네. 네, 영어라도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네.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이에요. 네. 넘어가죠. 네. 자, 에밀리 차우가 불렀었던 노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 안재욱이라고 하는 한국 가수가 이 노래를 번안을 해서 불러서 네네.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네. 한국 제목은 친구. 네.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나의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네. 중국어로다가 친구는 펑요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이 에밀리 차우가 불렀었던 펑요라는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에밀리 차우의 펑요. 네. 네. 朋友一生一起走，那些人。 노래를 또 원곡으로 들으니까 다르시죠? 네네네. 네, 아, 그 노래방에서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러줬었거든요. 친구들 위해서 신청 많이 하세요 또.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많이들 그 이 원곡이 중국 노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예, 어쩐지 중국스럽더라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네네, 이게 이제 이 분이 이제 불렀었던 이 노래 완전 좋아요. 완전 중국스럽네요. 정말 좋아요. 네네. 자,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었던 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박물관 행사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네.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더 큰가 봐요, 그 안에 이게, 내용이. 네, 내용이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어서 네. 제가 요 두 번째 소식 행사로 다 가져왔어요. 네, 네. 이 박물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건 Cultural Festival이라고 하는 아예 단독 제목을 가지고 진행되는 행사예요. 네, 네. 이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17일, 18일간 오클랜드 이틀? 박물관에서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네네. 바로 중국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네. 한국과 일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하는 말 그대로 아시아 컬처 페스티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 나라가 네, 모든 아시아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표적인 세 나라의 커뮤니티가 모여서 만든다는 행사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아, 내년쯤에는 뭐 필리핀이든 이렇게 더 행사를 그렇죠. 키워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행사에서는 음악이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예, 뮤지컬도 네. 있고요. 당연히 댄스 행사, 퍼포먼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아시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티, 이 차에 대한 네네. 이런 소개하는 행사도 네. 있어요. 약간 그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먹는 티가 살짝 다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또 설명하는 자리고요. 뭐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은 잠깐 제가 뭐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주로 잎을 우려 먹는 다도라고 하면은 네. 일본은 가른 잎을 이렇게 타서 만드는 그런 또 다도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게 또 다르거든요. 네. 저는 친구 집에 갔다가 네. 이 차를 우려내는 그 일상적인 그냥 생활 속에서 네. 이 차를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한 10분 15분이 걸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따랐다가 다시 했다가. 네네네. 그냥 입 갖다 놓고 뜨거운 물 있고 잔 있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그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딱 주는데 이거 괜찮다. 이런 문화는 계속 이어가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도 그런 게 정성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더 정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똑같이 일단은 뭐 음료수 하나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쭉 따라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그마한 문화가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진지해질 것 같아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맞아요. 근데 괜찮아. 굉장히 그 친구도 준비하면서 캐주얼하게 얘기하면서 막 하니까 그냥 오 이렇게 하네 뭐라는 정도인데 근데 괜찮다. 이런 정도 문화는 남아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이런 차도 하고요. 또 네. 이거 또 한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국도 그렇지만 네. 마셜 아트 퍼포먼스가 좀 있고요. 네. 한국하면 태권도, 중국은 뭐 쿵푸 이렇게 있죠. 네, 네. 일본은 가라데 또 하나씩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외에 또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회도 또 같이 병행되니까요. 네. 바로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이 세 나라의 문화를 네.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추석을 좀 늦게 느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가서 같은 문화를 이렇게 처음 보시면 네.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가족들이 그럼요. 같이 가서 그럼요. 네, 좋겠네요. 그리고 또 우리 좀 애들이 어려서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심란하고 좀 그래요 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쪽 옆에서 네. 이 지브리 스튜디오 일본의 그 유명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토토로 나의 이웃 토토로 네,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자막으로 네, 나올 네, 거예요. 네. My Neighborhood Totoro라든지 포뇨 포뇨 오, 네. 진짜 옛날 건데 네, 진짜 옛날 건데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노래를 가끔 불러요. 이 포뇨에 대한 그 포뇨를 상영을 해요. 두 개를 상영하는군요. 네, 두 개를 상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또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좋겠네요. 이 행사가 벌써 다섯 번째래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네. 해마다 다섯 번째 지금 행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매년 행사가 진행돼서 벌써 다섯 번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꽤 짜임새가 있겠네요. 다섯 이제 번째면. 많이 자리가 잡고 네네.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른 네. 나라도 이제는 네네. 아시아. 하나씩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네.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갑자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왜 이런 행사가 무슨 명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왜 외국인 노동자들 노래잖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왜 겹쳐질까요? 근데 제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때 네. 이 노래 자랑하는데 외국인이 나와서 한국 노래만 부르고 끝이 그러니까요. 나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 한국적인 것만 내세우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 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를 오히려 근데 더 공식적인 행사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그때는 안 돼 있었나 봐요.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야 우리가. 한국말로 해야 그냥 그나마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런 분위기로다가 만들어 갔었던 건데. 우리는 하나 우리 쪽으로 딱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네.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그럼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마음을 열고요. 네, 네. 자, 한국은 절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저 머리 노래요.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당했어요. 네네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한국 그렇잖아요. 왜 네. 교과서에서 한국은 단일 민족이며 이러면서 단일 민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검은 눈에 검은 머리. 저는 외국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이미 있었어요. 네. 이미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하는 나라임을 인정을 하고 네. 네. 마음을 열고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자기 문화들도 같이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하는 게 절대 한국 문화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한국 문화가 더 보존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더 강해질 수 네, 있다라고 네, 좀 믿거든요. 네. 괜히 겹쳐졌어요. 네, 이런 네. 이런 행사가 또 진행이 네. 됩니다. 네. 자, 이 행사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가져온 노래가 바로 네. 아까 제가 잠깐 불렀는데 네. 벼랑 위의 포뇨 주제곡을 또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네,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네.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오래간만에 듣겠는데요. 그럼 이거 한번 들으면은 이거 중독적인데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는데 포뇨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跳ねると心も踊るよ。パクパクチグ、パクパクチグ。あの子が大好き。パクパクチグ、ポニョポニョポニョ。 있습니까? 다 배짜오 요크요크 믿으리요 아무것도 기르고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일부러 들을 일은 또 없잖아요, 저희가. 그럼요. 일부러 방송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걸 봐야 이제 나오는 네네. 건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장담하는데. 네. 요거 한 반나절은 계속 머릿속에 뭐가 포니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이거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네, 그러네요. 아, 근데 큰일 났네. 저도 이거 반나절은 또 그러고 다니겠네. 어디 가서 약간 생각 없어지면 갑자기 흥얼거리고 있죠, 이 노래를. 자, 다음 소식 네. 가져왔어요. 다음 소식은 자, 이제 약간 이제 동심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사진전 쪽으로다가 이제 한번 가볼까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남쪽, 이 네. 오클랜드의 남쪽에 이제 오타라라든지 이스트 타마키라든지 네네. 하는 요로 지역이 있는데요. 네. 이쪽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퍼시픽 분들이 많이 사셨죠. 그렇죠. 마오리족을 네. 포함해서. 네네. 이쪽 지역에 대한 사진을 쭉 모아온 이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그 단체가 1900년부터요. 1998년도까지. 아, 사진을요? 네. 사진을 쭉 그 모아와 그림이 됐던 사진이 됐던 쭉 네네, 모아온 네네. 것들을 요번에 한꺼번에 전시회를 갖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온 네. 거네요? 일단은 아무래도 사진은 1960년에서 네. 90년대 네. 60년대 90년대에 하면 지금 집중이 돼 있다고는 해요. 네. 근데 그전에 있는 어떤 기록이나 그림 같은 것도 같이 모아서 이제 1900년 초반부터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의 역사죠. 지역의 역사. 네. 독특하네요. 예, 나라의 역사. 낙서 역사는 아니고 네. 이 오타라와 이 이스트 타마키 지역의 역사. 를 보여주는 네. 정말 지역민을 위한 이 사진전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순히 사진전이었으면은 네. 뭐 앞서서도 제가 몇 주 전에도 뭐 로이타 사진전 같은 네, 것도 네, 제가 네. 소개해드렸었지만 네. 또 다른 그냥 점이 그걸로다가 이렇게 끝났을 텐데 네. 이 행사의 그 독특한 점은 이렇게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지역 주민들 분들이 방문했을 때 네. 그 사진에 만약 얽힌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거기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남기는 자리예요. 아, 그럼 그게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 바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 나 이거 알아. 뭐 우리 할머니인데 라든지 어, 이때 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다 또 기록으로 남겨서 이 사진에 마치 그 뭐 뒤에 이야기를 남기듯 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진전이래요. 사진에 또 그 그냥 이미지에서 오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숨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말 그대로 역사를 또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저 이것도 참 독특한 문화네요. 어, 그럼요. 이거 참 괜찮은 현상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네네.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단순히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그 동네 사진전 이렇게 할 때가 있었었는데 그 붙어 있기도 하죠. 보면. 네, 붙어 있기도 네네. 하고 근데. 이랬었군. 뭐 건물이 없었는데 있었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되네요, 이거는. 네, 만약 지역 그 사진 하나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또 기록해서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 세대에 갔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사진 하나가 또 네. 세대와 세대간을 이어주기도 하고, 네. 아, 지금 공간과 공간을 이 네. 1900년대로 또 저희가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우리가 옛날에 있었다는 걸 네. 기억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진전이었으면은 단지 사진전이구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을 텐데, 오 이런 이야기들 또 네. 작은 아이디어지만 네. 이게 바로 단순한 사진전을 이 동네 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약간의 축제 행사? 그러네요. 할 수 있는 동네 행사가 되는 네, 거네요. 행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얘기 딱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 집에서 왜 아이들 사진 요즘은 이렇게 히스토리 계속 갖고 있잖아요. 네, 네. 파일로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아이들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는 거, 이것도 재밌겠어요. 재밌어요. 네. 물론 아이들하고. 제가 제 어렸을 때 그 앨범을 보면은 네. 바로 그 비슷한 걸 하기 위해서 사진 앨범 옆에 막 깨알같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누구랑 같이 갔었던 거 뭐 해서 있었는데 지금 앨범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네. 다 디지털화돼서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S사 핸드폰을 제가 재밌었었던 네. 게 그거는 음성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사진에. 사진에. 네. 그런 게 그래서 있었구나. 이제 저 딸내미가 아예 꽂혀서 네.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날라가면 또 날라가면 끝이긴 하지만 네. 근데 하여튼 어쨌건 앨범이 없어졌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집에 가면 다 이게 칸에 책꽂이에 가족 앨범이 탁탁탁 붙어 있어 이렇게 껴있었잖아요. 크기였죠. 이게 싹 크기도 네. 작지도 않잖아요. 생각나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보고 가끔 빼서 막 깨끌거리고 웃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흑백 사진이 생각나네요. 네, 갑자기 얘기하시니까는 창고도 한번 열어야겠네요. 지금 사실상 저희 집 좀 집이 좁다 보니까 다 못 꺼내놔서 그 앨범 같은 경우는 박스에 넣어갖고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갖고 오셨어요? 네. 저는 다 저기 부모님들 집에 맡겨놓고 왔어요. 그거는 제가 참아. 이거는 꼭 평생 가져가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다 들고 왔어요. 대신 이제 박스 안에 이제 들어있긴 한데 한번 애들이랑 쉬는 날 한번 꺼내봐야겠다. 꺼내보고. 그러니까 가족 행사로 만들어도 참 좋겠어요. 예. 연말이나 괜찮겠네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 해가지고 한번 꺼내서 저 흑백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 저 어렸을 때 코 질질 흘리면서 찍혔던. 맞아요. 예. 그때는 다 포즈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차라타고 콧물 흘리고. 예. 재미난 거는 그 사진을 이렇게 꺼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어보면 다 자기라고 우겼던 기억이 나긴 해요. 애기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 충격받기도 해요. 자기 얼굴을 보고. 안 예뻤는데. 네. 네. 이런 정말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뭐 찍힐 때는 좀 뭐 쑥스럽고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안 찍어놓은 걸 참 후회하는.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이제 홍수가 나서 이런 앨범이 다 잃어버렸던 친구인데 어렸을 때 사진은. 네, 네. 커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진 그거 아쉽다 아쉽다 아깝다 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냐면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화 같네요. 그냥 이렇게 왜 모이면 가족들이 앉아서 놀기도 하지만 서로의 과거를 보면서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꺼내기만 이야기. 시작하면 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저희들은 이제 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그런데 하는 데를 못 찾아서 네, 한국에서는, 맞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해마다. 받아서 네. 행사마다 이렇게 네. 책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시집장가 갈 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가 어렸을 때 말이야 이런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야기를 네, 이어가는 또 네. 하나의 어떤 소스가 네,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너미 이야기를 갖고 저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바뀌었어요 주제가. 참 중요한 건 얘기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이 행사는요 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아이고 이러니까 이게 10월 때까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10월 15일까지 쭉 되는 행사고요. 우리 얘기 안 하고 우리 딴 네. 얘기 했어요. 그리고 장소는 프레시 갤러리라고 오타라에 있는 그 조그마한 갤러리라고 네네. 해요. 자, 관심 있는 분, 이 마오리족 분, 퍼시픽 분들이 네.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네네. 공유하고 싶은 분은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떤 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들어보시고 하는 자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금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마무리입니다. 자, 금마무리하면서 자 마오리 노래 하나 제가 듣고 갈까 해서 네. 노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이미 학교 행사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셨었던 네. 이태이와이이. 어제 뜻은 모르지만 그 프라이머리 행사 이런 데 가면 많이 듣긴 네. 했어요. 뭐 All of Us라고 그래요? 예,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자, 제 DJ 토아가 네. 2015년도에 만들었던 믹싱에서 한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참 흥겨운데. 네네네. 막 이미 여기 좀 아이들과 함께 학교 네네. 행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 이 노래. 들어본 노래. 마오리 노래. 이게 무슨 노래지? 이러셨을 거예요. 네네. 네네. 마오리 지우길이 본인들의 이제 어떤 삶이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서 뭐 넓게 멀리 이렇게 퍼져 잘 살자 뭐 이런 아,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네, 어이, 감사합니다. 소개해 네네. 주셔서 네. 네, 이 내용을 파악해 주신 그 모지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연극 소식이에요. 네. 일단 많은 연극들이 항상 네, 여기 네. 여러 극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포스터 사진이 독특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거는 보이스. Will be boys. 무슨 제목만 들으면은 남자 어떤 한 남자의 뭐 성장 과정 뭐 이런 네. 이런 그 연극 같은데 네, 네. 이 연극은 모든 그 스태프들이 배우들이 네. 다 여자만 나오는 연극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한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킨 한 성공한 상류층 여자분의 이야기. 아 근데 제목이 Boys 네, 제목은 Will be Boys. Will be boys. 참 독특하죠. 뭐 여기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남성성을 보여주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이분들이 이거 포스터가 제가 독특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남성 복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이 남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 그렇지만 사실상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인데요. 네. 너는 여자 같아 또는 넌 남자 같아. 그 말이 참 안 좋은 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남자가 약간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 넌 여자냐? 뭐 이렇게. 울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그 동양인의 정서만이 그런 게 아닌가 또 거기서 또 보여지는 그런 있죠. 게 있나 봐요.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또 이 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또 이 어려움을 거쳐 나가면서 본인이 단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해가지고서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결국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차이가 없어지는 솔직히 그런 거 부분이거든요.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뭐 배신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나 옷은 화려하고 입고 있지만 그 뒤에 숨은 코카인 뭐 이런 결국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 특성을 예, 약간 네. 독특하게 네, 표현했나 봐요. 예, 이 남성적인 여성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연극이 하나에서 가져왔고요. 하긴 얼마 안 됐죠. 남자 여자의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 이게 저희들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들을 깨트린 게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나마 일하는 여자들도 이 서양 그렇고. 문화에서도 얼마 안 됐지만 예를 들면은 그 영국 같은 데서는 남자가 식사할 때 여자가 같이 겸상도 안 했었고 남자는 절대 부엌을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게, 막 예, 네.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랬다고 그래요. 안동 안동의 그런 문화처럼 네네네. 지금 현재 그런 정도여서 서양도 그랬었는데 참 독특한 거죠. 이 뉴질랜드가 뉴질랜드가 어떻게 보면 서양 서방에선 최초로 여자한테 투표권을 그렇죠, 행사한 맞아요. 이게 준 네네. 또 그런 또 독특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또 이 영국인가요? 예, 여권 뭐 여권신장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 네. 하지만 이 이야기들 결국 사람 이야기라고 사람 이야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큐시애터 네. 아우테어 광장구 옆에 있죠. 네, 네. 큐시애터도 진행되고요. 지금이 시작이 돼가지고 9월 24일까지 아. 쭉 진행돼서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저녁 7시 8시 네. 일요일은 5시에 그 연극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때 이렇게 시간이 그 시간대별로 진행되니까요. 네. 자세한 소식은 큐시애터 들어가서 봐주시고 연극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 노래를 하면서 제가 동명 이 연극에 나온 노래는 아닌데요. 네. 우리 동명의 이 노래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똑같은 Boys 제목의 Boys Will Be Boys. 아. 예. 루비오가 부릅니다. 네. Woke up in the morning, you were gone, gone, gone. I wonder why I always take you home, home, home. Can't believe you made me want to smile, smile, smile, baby.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ll be mine, mine, mine. Ba ba ba ba ba ba ba ba ba. Gonna talk about us all over the town, town, town. Ba ba ba ba ba ba ba ba ba. Never blame you even though you let me down. Boys will be boys. Play around, you shut me with your boys are always playing silly games, games, games. If I fall, then I'm the only one to blame, blame, blame. Trouble wants to find me all the time, time, time. That's why you're never gonna see me cry, cry, cry. Looking for fun, I saw this hottie looking like a number one. He was so suave, say baby come. We did that until we saw the morning sun. Boys will be boys, they like to play around. You shot me with your love gun, I'm falling to the ground. Boys will be boys, they like to play around. So tell me how to love one that's running like a hound. Boys will be boys, they like to play. 네, 우리 연극 관람하고 왔는데요. 네, 아, 좀 어려운 연극이었어요. 출석. 네, 그다음에 노래, 어. 자, 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행사 가지고 아, 마지막 왔습니다. 마무리예요? 네. 네, 자, 역시 뉴질랜드 하면은 또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서양인 지구는 개인주의보다는 네. 이렇게 공통 커뮤니티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네. 도와주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온 행사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 취지에 가까워요. 네네. 제목은 Affinity라고 하는 행사. 네네. 네, 일단 이 행사가 아우테아 광장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 이미 저녁 때 한번 가본 분은 어 뭐지? 하고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 저녁에 가야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녁 이런 행사 자체가 저녁 5시부터 시작돼서 아, 밤 네네. 11시까지 진행되는 건데. 아, 그래요? 늦게까지네요? 그래, 예, 그래서 이 행사가 뭐 네. 가서 막 뭐가 쿵짝쿵짝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그런 행사는 네. 아니고요. 네. 이거는 빛과 소리로 만들어진 조형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만져보고 거기서 나온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네네. 하는 그 조형물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화려해 보이라고 만들어놓은 조형물이 아니라 바로 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아.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이라고 네. 해요. 이 조형물이 이 바로 사람들 뇌 속에 이렇게 신경망들이 있잖아요. 네네. 뉴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이거를 하는? 상징화해서 네. 만들어진 거고요. 아. 네, 거기서 터치하게 되면 이제 빛과 소리들이 나와서 이제 마치 이제 저희 신경들이라는 게 외부의 자극을 반응하는 쭉 거죠. 어떤 경로로다가 네네. 통해서 저희의 일정 영역으로다가 네네. 이거 전달해주는 그 패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신경세포들의 네. 기능 상실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이런 큰 조형물을 만들고 그 조형물 속에 들어가서 만져보고 소리 들으면서 네네. 다시 한번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네. 마련한 그런 행사라고 해요. 아. 그리고 이 9월 자체가 바로 이 전 세계적으로 네. 알츠하이머의 달이라고 그래요. 아, 9월이요? 네. 이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달 또 한 달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주변에 알게 모르게 참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희들이 또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럼 나 노인분들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 젊은 나이에도 네. 이게 와요. 네, 그렇다고. 네. 뭐 사고로다가 올 네.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뭐 혈압 관계 계통이 좀 약했던 분들이 일찍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오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네, 하는데요. 네, 네. 이런 분들을 저희들 지금까지 격리 치료를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뭐 별로 없는데? 라고 느끼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가까이는 정말 저는 뭐 솔직히 저희 뭐 친인척 관계에서는 없지만 네네. 한 다리만 건너도 정말 그 조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님 많으셨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좀 봐왔고 네네. 저도 어린 마음에는 아, 왜 저래? 왜 이것도 몰라? 밥 금방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렇죠. 또 생각하고 원인을 알 수가 네네.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이런 의미를 새길 네네. 수 있는 시간 네. 이거를 참 이런 화려한 조형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만져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그런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참 유머러스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쵸. 심각한 네.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조형물을 통해서 빛과 조형물을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냥 옆에 자연스럽게 있는 그렇죠. 네, 사람들 마치, 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한마디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조차도 네, 어, 그래? 네. 그럼 그분들 왜 아픈데? 이렇게 막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게 신경망인데 네. 이게 기능을 못했을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뭐 누구나 이렇게. 다 네. 있을 수 있다는. 어. 네. 어, 이걸 제 행사를 이거 딱 보면서 예전에 네. 한 미국의 어느 그 정신의학자가 가졌었던 프로젝트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네, 거는 네. 폐쇄된 공간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네. 그냥 약 으로 하다가 어느가 돌아가시면 끝나는 그런 네. 병이었다고 네, 네. 한다면 네. 이분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했는데 물론 폐쇄적인 거는 다 동일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예, 바깥으로 나왔을 때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한 영역을 마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그 안에는 슈퍼도 있고요, 커피숍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아. 그냥 하나의 마을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 또 사시는 그 있고 그 안에는 이 의사나 간호사 복장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는 그 가게의 점원이고 아. 계산원이고 아. 그리고 그 유지하는 관리, 청소부로 복장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살다가 항상 옆에서 그 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 안에서만 소통되는 집세나 돈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상적인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슈퍼 가서 재료 사가지고 또 아니면 커피숍 가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좋네요. 예, 거기서 이렇게 해보니 이분들의 병이 진전되는 속도도 늦어지고요. 또 회복이 약간 되는 그런 경향까지 보였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회복이 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자기 스스로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보였다고 해요. 늦춰지기만 해도 성공적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땅이 네. 또 넓고 네. 또 어느 정도 이게 뭐랄까 그런 시설 만들기에도 유용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양원도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다가 제가 요양원도 솔직히 본의 아니게 많이 가본 기회가 있었었는데 작년에 네. 여기도 솔직히 많이 폐쇄적이에요. 조그마한 영역에 딱 가둬놓고 그 각각 방에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그냥 식사 준비하는 거 드시고 그냥 앉아서 TV 보시다가 네. 잠깐 그 안에 뭐 솔직히 10m도 안 되는 산책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게 다거든요. 관리하기엔 그게 편하거든요. 편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예, 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가져와서 마치 그분들이 여전히 그 과거에 살아왔었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 참 좋은 생각이네요. 네. 추진해 보세요. 제가 국회에 밀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정말 공유하실 분이 있으면은 좀 한번 함께 하고 싶어요. 네, 더 자원봉사는 예. 할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자,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식을 가져오면서 제가 네. 그 여러 정말 알츠하이머병에 관계된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에서 아, 흔한 병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 멋진 피아노 곡과 함께 네. 자기 할머니, 그러니까 병에 걸리셨던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만들었던 아. 해리 가드너가 만들었던 Not Alone이라는 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또 이런 의미 있는 노래가 또 있었군요. 네. 네. 뭔가를 기념하면서. 네. 네. 그럼 저희가 이게 아까 마지막 쓰시기라고 하셨죠?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인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또 행사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네. 본의 아니게. 아. 네. 네, 네. 마음을 나누시고요. 네. 따뜻한 이제 봄이고 이제 곧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 I among the forgotten? Please say you remember me. In a room where light hides behind the curtains. In a bed where you're lost in a dream. In a time the world is full of darkness. In a house that doesn't suit quiet and peace. We know you're there, somewhere inside. I say a prayer for you to smile. Looks like the angels owe me one today. But I stay strong and I won't be long till I see the old days. Open your eyes and say hello. Open your mind and just let go. Tell me to get the remote so we can watch your favorite show. And ruffle my hair and say it's bad. And tell me there's chocolate in your handbag. And tell me just how much I've grown. And let me know I'm not alone. Happened too fast. I find it all so strange. I never knew that this could happen. I blinked once and everything had changed. I remember when you'd come around to see us. And you'd always have the same cup for your tea. That cup sits on the shelf now, waiting for the day you come back to me. Oh, we understand good things don't last, but I'd give anything just to hear you laugh. Looks like the angels owe me one today. But I stay strong, I know it won't be long till we see the old days. Open your eyes and say hello. Open your mind and just let go. Tell me to get the remote so we can watch your favorite show. And ruffle my hair and say it's bad. And tell me there's chocolate in your handbag. And tell me just how much I've grown. And let me know I'm not alone. Understand how a precious memory can fade away. But I'm not worried about that, 'cause I know you're in good hands. And you are safe. Just let go. Tell me to get the remote so we can watch your favorite show. And ruffle my hair and say it's bad. And tell me there's chocolate in your handbag. Tell me just how much I've grown. And let me know I'm not alone. And let me know I'm not alone.